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아 사랑 애달픈 내 사랑은 어이매진 하룻밤의 꿈 다시 못볼 뿐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은 사랑해 안 될 사람은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아 사랑 애달픈 내 사랑은 어이매진 하룻밤의 꿈 다시 못볼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은 사랑해 안 될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.